represent 우리는 방탄소년단 Lego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마 마라카노 마마 마라카노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불다고 전화한 게 우리 먼저 보러 허벌나게 아재들 안녕하신 물가네 come on 고양이 대구 아이미고 계속 오늘은 사주리 랩으로 무심하가시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날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지라 오메 무쇼 요 물땜실을 파겼디야 아재 아짐 들도 그가 박혀있지 말걸 나와서 즐겨라 싹다 잡아볼자걸 갱상도 카모 신라의 화랑우예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사투리 암호 갱상도 아이가 우스하고 정경이 딱 우리 쪽에 만나니 그거 우리도 이딴게 뭐좀 묵었단까 요 비빔밥이 갑이란게 아직 시부리장 세발에 피니께 좀 따비야 개안하게 풀어보라니까 가가 가가 이런 말은 하나 갱상도 늑시다고 누가 극하노 뭐라겠어 갱상도 정 한번 안아봐도 같은거지 뭐 니가 집중해서 한번 봐라 아쨌다마 대구 무슨 말 왔어 두 말 안 한다 카이 하모 하모 갱상도 찍인다 아인겨 아주라 뭐 우리가 어디 시범인겨 하구라 어찌하스카이 전라도 시우린 땜시 아구지 막혀버렸어야 흑산도 홍어코 한방 잡수면 된디 온몸 군영이랑 군영은 막 다 뚫리던디 그 시기 뭐 시기 괜찮겠어 아직 8, 9월 풍월 나 애 가졌어 무등산 수박 크기 20kg 장사여 겉만 봐도 딱 가시네 우리 방탄여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마 뭐라카노 마마 뭐라카노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볼다고 전화한 게 우리 먼저 보러 허벌나게 기아가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봤는데 경상도 남자가 좀 잘생겼다 네. 아니에요 형님 그러니까 아니라게 놈들 난 서울 스테이 더 많아 서울에서 나서 서울말 잘 배웠다 요즘은 뭐디 사투리가 다 벼슬이다만 그래 인정할게 악센트들이 멋있다 하지만 여긴 표준인 만큼 정직해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딱 정립돼 한국말의 표본으로 정리되지 Only ask goes with English You never understand it Okay 솔직히 솔직히 들게 영상도 사투리는 남자라면 쓰고 싶게 만들어 전라도 말들은 너무나 친근해 한번 입에 담으면 오샤 내가 다 기쁘네 Walking falling 결국 같은 한국말들 홀려다 봐 이렇게 마주한 같은 하늘 살짝 오글거리지만 전부 다 잘랐어 말 다 통하잖아 문산부터 말았어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